느낄 수 있니 내 심장이 뛰지를 않나 My heart beeping 내 맘에 울어도 보고 소리 질러 외쳐도 봤어 My pain recording 그 코앞에 아직 남과 똑같이 나지 않는 전쟁 scene 불러 I'm gonna shake it like that Magic 시간이 가면